이별이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. 나는 너를 잊지 못하잖아. 저기 하늘에서 네가 나를 부르잖아. 사랑한다고 눈물이 나도록 나의 한숨보다 더 아픈 그대 이름 위에 떨어진 Ooh.